간만이네.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주잠 60분입니다. 오늘은, 한 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대가 있으므로. 지은이 박성준. 어떤 이름으로든 그대가 있어 행복하다. 아픔과 그리움이 지날수록 그대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별과 바다와 하늘의 이름으로도 그대를 꿈꾼다. 사랑으로 가득 찬 희망 때문에 억새풀의 강함처럼 삶의 의욕도 모두 그대로 인하여 더욱 진해지고 슬픔이라 할 수 있는 눈물조차도 그대가 있어 사치라 한다. 괴로움은 혼자 이기는 연습을 하고 될 수만 있다면 그대 앞에선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고개를 들고 싶다. 나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그대의 언어들, 아픔과 비난조차도 싫어하지 않고 그대가 있음으로 오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감당하며 이기는 느낌으로 기쁘게 받아야지. 그대가 있음으로 내 언어가 웃음으로 빛난다. 최초로 달달한 느낌으로 시작하는 주잠 60분 시작합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눈물이 말해줍니다. 나의 가슴에 새겨둡니다. 햇살의 끝까지 지워지지 않은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모여서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모였네요, 네. 아, 자기 좋은 소식 있다고 오프닝이 달달해요, 그죠? 어떻게, 뭐, 다른 사람 좋은 소식 있으면 오프닝 달달하게 드릴게요. 미리 얘기하면 뭐, 우리가 뭐, 그걸 모를 살도 아니면 앞으로. 네, 일단 제가 그 까먹기 전에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하던 분부터. 네. 안녕하세요. 덕력은 국력이다. 오도광입니다. 아, 네, 오도광. 오도광님의 목소리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엄청 많았을 텐데, 그죠? 그, 제가, 제자훈련을 같이 받았던 분들에게 네. 최근에 이 방송을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방송을 듣는 분들이 다들, 제 얘기는 그닥 없고, 그쵸. 말은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 얘기는 그닥 없고, 다들 오도광을 한번 보고 싶다. 다 그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오도광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지 마세요. 뭐야 그게? 오 뭐야? 아니 그렇다고 분노하지 물을 집어넣었어. 나한테 물을 뿌리다니. 이런 포세이돈이야 물을 물의 신. 네 이거 원래 네, 다음 분. 이런. 아 네 요새 하루 24시간 중 28시간을 일하고 있는 괴수 28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오랜만에 봤는데도 멘트의 무리수가 저는 줄질 않고 시작부터 저는 뭐 타율이 낮으니까요 항상 일단 많이 치고 그렇지 항상 네. 풀스윙이죠. 이거 원래는 지금 한 분이 더 계셔야 되는데 이제 그분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관계로 일단 녹음을 위해서 네 녹음을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관계로 네 그 일단 다음 잠시 도착하시면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 네. 저는 이제 수려한 외모, 화려한 말빨, 넘치는 카리스마, 21세간 어린왕자, 고소격 폭풍간지, 하와이안 자유형, 고운병 말기한자, MC 실버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저희가 원래는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네. 사연을 읽어주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사연 읽어주시는 분이 없어요. 아. 그래서 오늘은 그간의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 오더광님이 한번 사연을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 밑에, 정리돼 있어요. 요거 그냥 그대로 닉네임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이제 반응과 코멘트를 또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사연 읽어주는 남자 네. 오도광입니다부터 해. 비정규직으로 사연 읽어주는 남자 오도광입니다. 야, 네. 사연에 무슨 사회 문제를 들대. 비정규직이에요. 시급 얼마인가요? 시급 얼마야? 모르겠어요. 조금 무수당 아니야?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런 거 안 주죠. 아유, 뭐. 예. 그 톨님의 사연이네요. 네, 닉네임 톨님. 닉네임 톨님. 어지간해서는 제가 들었던 방송 또 안 듣는데 네. 이단 특집은 정말 희대의 역작이네요. 크크크.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예. 저도 이 방송 이걸 저희가 잠깐 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을 게 없어서 제 방송 다시 듣는데 네네. 아, 그 진짜 통일 교드림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정말 그 몇 번 들어도 계속 들어도 웃긴 그 저기 대학원 아니 저 괴수 18호님의 대사. 아 이 새끼들 그냥 이상한 애들 존나 병신이라고. 아 진짜 그건 진짜 몇 번 들어도 재밌는 거죠. 네, 이단 특집은 재밌다고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저도. 네. 예. 그 2단 특집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안 유명한지가 여실히 드러났죠. 아무한테 예. 공격을 받지 않았어. 아직까지도 그 어떤 2단에게서 연락이 없습니다. 2단 여러분 좀 더 힘내세요. 저희 방송까지 알아내셔야죠. 좀 더 정보력을 키우세요. 네. 예. 다음 사연입니다. 닉네임 희극인. 희극인. 예, 희극인님의 사연인데요. 언제 올라오나요? 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희극인님뿐만 아니라 희극인님이 가장 최근에 올리셨고 네. 진짜 팟빵에 그 제 방송이 쉬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네, 기다리고 있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네네. 정말 죄송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정상 쉬기는 했지만 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은 뭐 저희가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고. 아니 우리 근데 그 뭐야 아이튠즈에서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색 아이튠즈가 미친 것 같아. 왜요 왜요? 그 아이튠즈에 저희가 그 등록을 하면 되거든요. 그 네. 저희 방송이 올라가는 주소 그 피드 주소라고 하는 네, 그걸, 네. 그걸 등록을 하면 되는데 등록을 할 때마다 알겠대. 네. 그러고 답이 없어. 그런데 애플이 또 고객센터 그런 게 없잖아. 없어가지고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뭐지 문의를 할 수도 없고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기다리는 님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제 이런 학교밖에 없어서 몇 달째 한 세 달? 네. 좀 되게 귀찮아졌습니다. 굉장히 귀찮아져서 근데 그 지금 아예 뭐 다른 어떻게 방법이 어쨌든 아이튠즈에서 되는 게 좋으니까. 네. 근데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어떻게든 뭐 고안을 하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팟캐스트 어플을 그냥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쓰는 게 편하니까. 팟빵 어플. 예, 팟빵 어플을 쓰시거나 또 아이팟 어플을 그러니까 팟캐스트 어플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등록을 아이튠즈 등록을 하는 게 편하니까 저희 최대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애플 본사에 가든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때까지는 좀 팟빵으로 여러분이 네, 방송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저희 대학원생님께 전화가 왔네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해볼까요? 네, 여보세요? 실버 문을 안 열어주네? 아, 이게 문을 안 열어준다고? 문 열어줄게. 형 지금 방송 녹음하고 있어. 아, 그래? 오케이. 아, 목소리 나가고 있을 거야. 아... 아이고, 오셨습니다. 아이고 대학원생이 오셨습니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아, 길이 밀려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네, 고생. 형 녹음을 하고 있었거든요. 늦게 와가지고 사연을 오늘 오더광 읽고 있어. 아, 진짜. 했잖아, 비정규직으로 오늘. 네, 오셨으니까 일단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학원생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 이상한데? 오늘 달달한 걸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네. 역할을 좀 바꿔봅시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사연을 네. 읽어봅시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예, 이숙희님께서. 아, 본명인가? 예,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참 잘 듣고 있습니다. 빨리 꾸준히 올려주세요. 전 종교는 없지만 기독교인들 입으로 직접 그 속에 이야기를 해주니까 참 속 시원한 듯 합니다. 아, 종교가 없으시구나. 예, 이게 중요한 거야. 저는 섹시한 목소리 MC 실바벨을 좋아합니다. 네, 제가 수많은 사연 중에 굳이 이 사연을. 여러분, 사연 편집권이 저한테 있어요. 그걸 아시고 사연을 올리셔야 돼. 오. 소리계 EXID 같은. 우리 EXID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아니, 남자 목소리에 EXID라니.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저희 비유를 하자면 우리한테 아무튼 네 그 말고도 팟빵에 게시 그 댓글 다는 데 가 보면 기독교가 아닌데도 이 방송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최근에 꽤 몇 분 계세요. 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알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굉장히 감사한 기독교를 분들이죠. 까고 싶었던 이 그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는 그게 이게 여러분들 이게 들으신 분들 굉장히 오해하시는데. 저희 방송은 기독교를 옹호하는 방송입니다. 말기지 오도방 얘기해봐. 우리 기독교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장난 아니에요. 우리 굉장히 편파적으로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장난 아니죠. 아 저는 이제 기독교의 폐해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지만, 그치. 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상적으로 그 드러나야 되는 부분 우리가 맨날 욕 먹는 게 드러나야 되는 부분은 안 드러나고 안 드러나야 되는 부분만 부각시키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우리가 참지 못하고 저의 결론은 결국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니까 네, 우리 투더코어 기독인 인도 아니에요 투더코어 야, 투도코 오랜만이다. 골수까지. 안 그래도 우리 낙곰수 짝퉁이라는 얘기 겁나 많이 했는데. 아, 근본주의자예요, 저. 아, 뭐. 저도 전 박근혜 대통령도 사랑하고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제가 경건주의자인 줄 압니다. 아, 이거 말해놓고 나니까 겁나 부끄럽다, 진짜. 저희는 나시린이죠, 일단 상황에서. 참에 레위까지는 하지 맙시다. 네. 네.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네, 다음 소개입니다. 박현숙님께서. 네, 요새 이렇게 실명으로 올려주는 분들이 예, 꽤 있어요. 이름에 숫자 들어가는 분들이. 네.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네.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우연히 제목 보고 끌려 들어와서 정주행하며 잘 듣고 있어요. 제목 잘 지었어. 진정한 종교에 대한 솔직한 고민들을 허심탄회한 토론을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기독교인들에 대한 자기 반성을 떠나 한국인들의 종교에 대한 태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면 좋을 방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가 기다리겠습니다. 네,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동안에 이제 올려주셨는데, 네, 저희가 참 이 저는 이제 댓글을 이제 편집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그 어떤 댓글을 이제 방송에 내보낼까 이제 그 선별하는 그 입장에서 저희가 실제로 방송을 임하는 자세보다 훨씬 더 저희 방송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댓글을 보면서. 그렇죠. 그게 우리의 책임감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늘 하듯이 이렇게 시덥잖게 그냥 계속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후자로 끝나긴 하지만 늘 감사한 일입니다. 그냥 저희가 딱히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뭐. 그렇죠.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방송을 들으신다니까. 네. 되게 반갑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방송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저희 제목 맨 처음에 다른 후보들 뭐가 있었죠? 되게 뭐 교회 오빠 뭐 어쩌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아, 그 오빠가 이끄는 삶. 목젖이 이끄는 삶. 아, 목젖이 이끄는 삶 있다. 맞아. 목젖이 이끄는 삶. 라디오 목젖이, 방송이니까. 목젖이 이끄는 삶. 아, 목젖이구나 발음이. 있었고요. 또 뭐 있었지? 뭐 이상한 거. 많았죠. 뭐 아예 있었지? 그때 형이 그 교회 돈 섹스 권력 자체를 이름으로 하자고 한 적도 있었어. 예, 그걸 아예 이름으로 적어야 된다. 그걸 아예 이름으로 그러려고도 했었고, 전 목젖이 이끄는 삶이 좀 기억에 남아요. 저도. 안돼. 목젖이 그걸 이끄는 안 해가지고 우리가 기독교를 못 다는 거야. 팟캐스트가 이름을 잘 줬어야 되는데. 아,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목젖을 넣었으면은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들었을 것 같아. 검색할 때 목젖, 그러니까 이게 우리 왜 추자뮤지 왜 분을... 목젖이 야한 얘기야? 목젖 왜? 아, 내가 야하게 반응했어. 왜? 왜 웃는 거야 이 사람들이? 너 형은 왜 얼굴 빨개지는데 왜? 여기가 좀 덥긴 하지만 발음이 특이하니까 발음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검색을 할 때 검색창에 추잡하면 이제 자동완성이 뒤에 붙는 게 요즘에 있는데 되더라고요. 추잡뮤직 분 떠요. 한 5, 6개 안에 있어요. 근데 목젖이 이끄는 사람 했으면 못해도 2위 안에 들어가긴 했겠다. 그냥 그게 뒤에 1등이었어요. 그게 뒤에 붙는 뭐가 없잖아. 아니 뭐 네이버 같은 데서 누가 그렇게 목젖을 자주 검색하겠어요? 이비인후과 의사가 아닌 이상. 이비인후과에서도 왜 네이버에 검색을 해? 목젖과 목젖을 누가 검색하겠어? 후두 분석 전문가. 그러니까 후두 분석. 여러분의 답답했던 그러니까, 목젖을 털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뇌를 말이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성대에서 마이크로 전달되는 그런 방송이었다. 원래 이제 그런 컨셉이었잖아요. 아, 그렇군요. 뭐 추잡 60분도 그러니까 네. 저희가 앞에 업로드했던 방송들을 또 이렇게 정주행하시는 분들이 그쵸. 있으시니까 또 네. 되게 그게 반가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정주행을 하긴 하는데 그때의 저희 방송에는 지금 방송이 좀 또 사뭇 달라요, 느낌이. 아, 그렇죠. 저희 녹음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때가 뭔가 좀 더 개념 없고 정신이 없지 않았나. 뭔가 덜 정리되어 있고 약간. 그렇죠. 그때는 저희가 자료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을 때라서. 맞아요. 자료를 소개하다 끝나는 화도 있고. 그런 적도 그때는 있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뭔지 알고 계신 분. 주제가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본격 노가리 방송. 주제가 없는 게 주제인 방송. 아. 네. 원래 이런 거는 뭐 무한도전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가 오랜만에 모이기도 했고 또 그간 이제 못 모였던 못 모이는 기간 동안 있었던 일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입으로 풀면서 그냥 본격 주제 없는 게 주제인 방송 추자뮤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단 그간 방송을 못했던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겠죠? 예, 뭐. 네, 그간 방송 저희가 쉬었던 이유. 대학원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뭐, 그냥 다들 바빠서요, 다들. 네, 저희가 바빠가지고, 네. 사실 이 시간을 맞추기가 또 예, 또 개인적인 용무에 다들 이제 공사 다망하셔서 또 뭐 이제 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사실 가장 주된 원인은 요겁니다. 오늘 모인 이유. 라이브로. 네. 라이브로. 아. 네. 오도관 500호님. 아이고. 네. 개수 28호님. 무슨 금일봉을. 네. 대학원생이 받으시고. 아이고. 네. 야. 자, 안에 열어보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카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방송을 통해서 처음. 대박이지? 어휴. 대박이지? 아이고. 장난 아니지? 뭘 받았는지. 아, 이건 안 중요해, 이거. 오. 아, 이런 거구나. 아. 네, 그. 어떻게,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죠. 아니, 개수 28호님이 요 까만색 글씨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실버벨스. 네. 당신은 실버벨의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도록 초대되었습니까? 이 위험천만한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라는 어떤 봉투 제가 받았습니다. 지니어스 광팬이기 때문에 지니어스 초대장을 한번 흉내를 내봤습니다. 포샵까지 하셔가지고 펜스를 누르면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안 돼. 형은 사회도 해야 돼. 나 사회 되는데. 형은 사회도 해야 돼. 축가는 뭐 좀 더 얘기해 보겠지만, 네. 네. 어쨌든 네 제가 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아. 결혼이라니. 다 영혼이 없어 축하해. 결혼. 사실 제가 이 중에 제일 어린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가장 먼저. 축하지. 나 네, 남자 정장이 없는데. 우리 축가할 때 나도 정장이 맞는 게 없거든 요새. 그래서 우리 정장 입지 말자. 셋 다 캐주얼룩으로 가자. 그럽시다. 그래도 돼. 형 근데 사회라니까. 아, 사회는 정장을 입. 세미 정도. 세미, 얘 뭐 캐주얼하게는 입고 그냥 니트 맞아. 그냥 입으면 되죠. 아, 예, 예, 뭐 세미를 입어도 돼. 아무튼 그렇군요. 네, 제가 그 어차피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 결혼식에 올 일은 없기 때문에 네, 네, 아니 뭐 제 아는 분들이야 이제 오시겠지만, 네, 우리 실버벨께서 결혼을 하십니다. 네. 지금 이 결혼이 뭐 아주 갑작스럽게 하시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좀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주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하시고. 아, 축하드립니다. 이게 얼마 네. 만에 뭐 그 제가 연애, 얼마를 교제하시고 결혼하신 거예요? 연애를 한지 한 4년 차인 것 같아요. 이야, 4년. 천일이 넘으신 거네요. 2011년 10월 말부터 만났으니까요. 아. 네,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네, 지금 이제 결혼하는 분과 계속 교제를. 근데 제가 이 결혼 교제 기간 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결혼한다고 소식을 전할 때 드디어 결혼해 그때 그 사람 맞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4년간의 연애 그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신부가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이런 거만 물어봐. 신부도 없는데? 어디가 제일 좋았죠? 예쁩니다. 예쁩니까? 네. 아, 그 저도 사진을 봤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쁩니다. 그 왜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기 왜 드레스를 고르러 가면. 네, 네. 드레스를 골라줄 때 남친구한테 봐달라, 이 드레스가 어떤지, 네. 여러 개 내가 받은 게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 괜찮은지 봐달라. 가면 전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냥 다 예쁜 거야? 난 내 눈은 그냥 다 예뻐. 근데 뭐 어떻게 골라, 내가 그 중에. 그래서 여자친구가, 근데 사실 이런 자세는, 여자친구가, 어떻게, 내 어떤 모습인데 예뻐? 이렇게 감동받지 않고, 도움이 안 돼. 아, 이게 진짜, 4년을 연애할 수 있는 내공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말을 잘하잖아요. 네. 스무스하게. 역시 내공이 있네요, 역시. 굉장히 정치에 능하신.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또 굉장히 뭐 이렇게 위기 상황마다 이렇게 말을 잘해서 넘어간 것 같지만 대부분의 연애 생활의 위기는 다 제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 실수를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어쨌든 사실 뭐 거의 처음 만날 때부터 이 사람이랑은 결혼을 하겠다 싶은 상태로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너무 결혼이 늦어진 게 아닌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혼을 제가 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게 대충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 또 이렇게 그 녹음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기가 좀 거기에도 바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추가가 됐었죠. 네. 결혼을 앞두고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합니다. 뭐가 제일 행복하죠? 결혼을 왜 행복하죠? 근본적인 의문을 왜죠? 뭐죠? 나중에 결혼할 때 봐, 내가 어떻게 놀리나 봐봐. 아니 근데 약간 저 기대되는 게 있어요. 정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네. 저도 이 예능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고 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아, 내가 지금은 그렇겠지라고 놀리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과 어떻게 다를 거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가족은 몇 명이나 계획하고 계세요? 재생산은 몇 명이나 하실 생각이신지. 아 너무 너무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이거? 너무 프라이버시입니까? 너무 프라이버시. 책이 말씀 어디까지 순종하실 겁니까? 제가 여러분 그 아셔야 되는 게 제가 모바일 청소장을 만들어가지고 네네. 모바일 청소장 여러분께 드렸는데 네. 대학원생에는 모바일 청소장 받자마자 거기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결혼의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 아 그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야. 목적이 아니야. 이 말. 그렇죠. 네 아무튼.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실버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또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은씨니까. 아, 성을 그렇게 아니, 공개해도 되는 거야? 아니, 오늘 내 개인 다 까발리는 방송이야? 은씨니까. 하수? 옛날에 생각했던 이름 진짜 있긴 있어. 아, 그래요? 율. 은율. 율. 그 내가 그 순정만을 은근히 자주 보는 편인데. 네네. 은율 이쁘네요. 은율. 궁을 내가 진짜 재밌게 보고 있어. 은궁? 아니. 그래서 거기 왕자 두 명이 이름이 이신 이율이야. 네네. 그래서 아 율은 근데 은에다 붙여도 예쁘더라고. 네. 이 방송 여자친구 들으면 이제 절대 율로 하진 않겠죠 이제. 그럴게요. 근데 은 씨는 되게 예쁘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뭐 제 이름은 굉장히 평범하고 오히려 전혀 뭐 예쁜 건 좀 약간 거리가 있는 이름이죠. 제 이름 자체는 그렇죠. 근데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이름이 이렇게 그 괴수 18호님 말고는 좀 약간 독특한 편이잖아요. 오도광님도 사실 엄청 독특하죠. 엄청 독특한 편이고 제가 실명을 깔 수는 없지만 태형생님도 성이 아 전 성이 조금 특이하긴 한데 이름 자체는 아, 그래도 무난한... 좀 있어요. 네, 좀 난 이름도 편이고. 약간 특이한 편이잖아. 그렇죠. 이름도 약간 특이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데 전 세계에 제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저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을 가진 사람도 몇 명 없고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어. 그래서 뭐 이렇게 결혼하시게 되면 자녀를 네. 좀 빨리 낳으실 생각이세요? 야, 이게 너무 개인적인 얘기야. 너무 개인적인 얘기 말고 네네. 야 이게 좀 수부수하고 전반적인 막 제너럴스한 얘기로 넘어갑시다. 네. 결혼식 밥은 뭐 줘요? 얼마짜리죠? 왜죠? 제가 이 식당이 네. 밥이 굉장히 맛있다고 본인들이 이렇게 자부하더라고. 본인들 자부하고 이렇게 얼마 전에 또 메뉴를 바꿔서 다음 주에 또 시식을 하러 갈 예정이에요. 좋아. 네, 좋습니다. 이 식당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점이 와인 시킬 수 있나요? 와인 사회하는데 와인 마시려고? 아니, 사회 보고 나서 와인. 보고 나서 와인. 왜 가족 소개도 안 깨달라 그러지 왜? 저는 참고로 최근에 이렇게 지인 결혼식 때 이렇게 뒤에서 축의금 받는 걸 했었는데 계속했어. 아, 그때 하객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때 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방에 또 연고가 있으셔가지고 지방에서 일자 필요는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결혼을 하셨는데 하실 때는 뭐 하객을 인맥이 되게 넓으신 분들인데 좀 약간 작게 잡으신 거지 서로. 그래서 250명 정도 오실 거다 이렇게 다 합쳐서 양가 합쳐서. 근데 이제 거기가 웨딩을 하는 전문 그 웨딩 그 홀이 아니었고 다른 공간에서 하신 거였는데. 하객이 당일날 나중에 보니 얼마가 왔냐 거의 뭐 한 600명 가까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뭐... 300명 정도가 밥을 못 먹고 갔어요. 아이고, 네. 체조 경기장 빌려주 600이면 300명 중에 저도 있어요. 네. 야 아무튼 그래서 못 먹은 거야? 근데 저도 아예 못 먹었어요. 저도 하객 아침 네 일찍 가서 아무튼 근데 그게 뭐 이제 어떤 면에서는 되게 하객 입장에서 좀 서운할 수도 있고 축의금 내는데 밥을 못 먹다니 진짜,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혼주의 계략인 것 같은데. 혼주 입장에서 되게 미안한 게 있으니까 또 나중에 다시 다 사주고 그러니까. 근데 누군가의 결혼을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인가. 축복됐네. 아니 뭐 250명 그 식당 예약했는데 막 50명 오고 이러면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50명은 정말. 제 친구 중에 그러니까 제 친구는 이 방송 들을 리가 없는데 네. 그 친구가 22살 때 결혼을 했어요. 신분 21살이었어요. 그렇게 일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이제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 했는데 근데 이제 예정이 없던 결혼을 확 하게 돼버리니까 또 약간 어린 나이에 어른들을 가서? 또 이렇게 불러서 하지를 못하고 가족끼리 딱 이렇게 그때 과 친구들 한 30~40명 정도만 모여가지고 물론 이제 결혼식 분위기는 되게 행복했다고 하는데 요새 가족 결혼 뭐 그런 네, 거 많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촐하게.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좀 이쁜 편이어서 네. 결혼식이 되게 많고 뭐 연예인들도 와서 결혼을 종종 하는데 되게 좋아요.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다들 똑같은 결혼을 하잖아요. 그쵸. 같은 뭐 이렇게 웨딩 사진도 거의 비슷하고 뭐 네, 드레스도 네. 비슷하고 밥도 맨날 똑같고 뭐 그런 게 조금 저는 좀 지루한 것도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본인이 들으시라고. 어떻게 생각하시거나 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결혼의 형태 같은 게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아주 솔직히 그럼 내 결혼식에 나를 모르는데 나를 축하하려는 마음 없이 그냥 축의금을 내고 밥만 먹고 갈 사람이 굳이 올 필요가 있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있어서 뭐 나의 아버지의 지인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 우리 아버님이 거기에 하셨기 때문에 본인도 오셨던 뭐 그런 분들 뭐야 그건 뭐든 말든 그래서 그냥 저는 한번 얘기했다가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나긴 했는데 그냥 가족들끼리 이렇게 같이 이효리 같이 펜션을 빌리는 거예요. 이효리가 한 거 그거 아니야? 전날 저녁부터 해서 같이 이제 뭐 음식도 만들어 먹고 바베큐 해 먹으면서 이렇게 가족끼리 좀 친해지고 유럽 스타일이네 완전. 네, 다음 날 아침에 그냥 아주 간소하게 가족들 앞에서 결혼하고 딱 오는 거가 아주 재밌을 것 같고 아버지도 사실 오케이 하셨어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진짜? 네. 아버님이 낭만이 있으시네. 네, 아버지가 또 있으신 그런데 이제 엄마가 싫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뭐 그냥 그럼 안 되는 거지 뭐. 마음속에 반대하는 마음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교회에서 똑같이 결혼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해요. 네. 결혼할 수 있다면 네. 할 수 있다면 네. 뭐 오도광님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결혼 오늘 아 여러분 혹시 모르실 거 얘기해주는데 오늘 주제는 결혼입니다. 10분 안에 정해졌어. 막 하다 보니까 이걸 주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도강님은 뭐 어떻게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어떨 것 같다? 어떤 형태일 것 같다? 모르겠네요. 하고 싶은 게 지금이라도 떠오르는 것 같은 거 없어요? 약간 주변에서 그래도 결혼을 하신 분들 꽤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꽤 있죠. 근데 가서 결혼해서 보고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좀 나한텐 별론 것 같더라. 이런 건 해보고 싶다더라. 이런 거 뭐 없을까요?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방송을 어떻게 해? 이러면 아니 뭐 박혁권이야? 무도에 나온 박혁권이야? 이런 방송을 어떻게 해? 아니 왜 그런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아 이거 잘못 얘기하면 독신 선언이야. 되게 조심히 얘기해야 돼. 결혼해야죠. 네. 생각은 있는 걸로. 주제를 급하게 바꾸겠습니다. 오동왕 PR 방송으로 바꾸는 걸로 하죠. 오동왕 PR 방송 점점에 대해서 저희가 네 여러분이 또 모르시는 게 있지만 이 중에서 오동왕만 혼자입니다. 얘기해도 돼? 그렇네. 아 이런 얘기해도 돼? 저요? 오동왕만 혼자라고. 아 예, 얘기하셔도 돼. 아 네네. 저도 네. 방송 쉬는 동안 안에 이렇게 좀 제가 왜 쉬었는지 알겠죠? 자, 방송 시작할 때 이거라고 쉼을 줬는데 지금 이 사람아 공부만 그렇게 하고 이 사람아. 근데 저도 뭐 얼떨결에 좋은 분과 만나서 아주 네. 이제 저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고 본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성품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품 좋은 사람을 꼭 만나고 저는 싶다. 저는 성품밖에 안 보죠. 네. 예쁜 게 착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이 아니 착한 걸 좋아합니다. 저는 얼굴도 착하고 성품도 착하고 몸매도 내가 착하고. 공격해줘 보호해줘. 한번 공격해줘도 좋습니다. 자신 있어? 여유 있어? 근데 그 저기 그 저기 괴수십바로님 만나시는 분들 방송 들으시나요? 아이폰 쓰시는데 우리 이렇게 팟캐스트에 안 되는 바람에 아이고. 아직 이렇게 아니, 아직은 그게 형님 또... 혹시 우리 방송을 막고 있는 건 아니지?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이게 제가 방송하는 거를 살짝 얘기하고 한 번도 다시 언급하지 않았던 게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내용의 네. 수위가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센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이분이 나를 이제 친하게 생각을 아직 안 하는데 이거 방송 듣고 또 도망가실까봐 아직은 이제 살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처음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네. 모든 걸 보여줄 그래도 있죠. 결혼식 날 얘기하자. 결혼식 날. 결혼식 날 형 영상으로 네. 우리 방송을 틀자. 야. 형 바람만 딱 이렇게 모아서 편집해서 줄게 내가. 그때까지 했던 거. 그때까지 했던 것만 이렇게 싹 모아가지고. 에피소드 한 20년 동안 했던. 뒤에 플랜카드 들고 있어. 플랜카드로 형이 했던 그 명언들만 싹 모아가지고 플랜카드로 뒤에 들고 서 있어. 에피소드 모아서. 존나 병신들이네, 이런 거. 이런. 생각보다 존나 병신들. 아니, 앞에 잘라버려, 잘라 그냥. 앞에 자르고, 통일교회 자르고, 생각보다 존나 병신들. 잘라 그냥. 그렇게만 이제. 아이고. 저의 여자친구는 아직 제가 이렇게 입에 욕을 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세요. 아주 저는 그냥 항상 천사 같은. 우리 만나면 우리 되게 못된 친구들인 줄 알겠다. 네네네. 내가 형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네. 아, 대원 선생님은 뭐 어떻게 뭐 결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뭐 저는 뭐 연애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네네네. 그냥 사귈 때마다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하고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제로 한다고. 결혼을 해야겠지라고. 이사, 그러니까 결혼할 상대로 생각을 하고 만났던 것 같아서. 뭐 이제 지금 만나는 분하고도 뭐 당연히 뭐 사귈 때부터 그냥. 저는 그러니까 결혼하고 연애를 떼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건 약간. 그래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이런 결혼식에서 뭐 이런 걸 해보고 싶다더라.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이런 걸 해보고 싶다. 네. 글쎄요. 뭐 신부가 원하는 거 해야죠. 근데 뭐 결혼식의 제가 주인공은 신부여가지고 그렇죠. 뭐 네. 제가 원한다고 그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요즘에는 축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번에 그 제가 밥 못 먹었던 그 결혼식에 네. 갔을 때는 충무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충무. 네. 근데 충무를 여럿이서 같이 하면 좋은데 혼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BGM이 그 박진영 청혼가였거든요. 그 여자. 네, 그 충무를 근데 남자 혼자 하니까 뭐 좀 독특하더라고요. 혼자 하면 박진영 해도 민망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무튼 네 제가 청소장을 방금 여러분께 나눠드린 게 청소장입니다. 청소장 내렸고 풀로 제가 직접 붙인 거예요. 야, 그래서 진짜. 너무 쫙 펴지면은 찌직 소리가 나니까 너무 쫙 펼치지 마시고. 아 근데 우리 오더광 얘기를 그쵸 오더광 했어야 되는데. 그쵸. 뭐 어떤 본인의 이상형이 그렇습니다. 있으신지. 네 본격적으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오더광 연애 시키기 프로젝트. 네. 저희 그 오더광님께서는 오늘 매력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더광님은 어떤 이상형 혹은 어떤 여성분이 마음에 든다. 그게 어려우면 이런 건 참기 힘들다. 아니면 어떨 때 여자로 어떨 때 느껴진다. 여자에게 순간 느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너무 어려운 것 같네. 내가 볼 땐 요걸 그래? 주제로 가다가 오늘 방송을 못 하겠는데. 아. 아니 아무튼. 근데 뭐 분명히 기준이 있을 텐데.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오도광님의 장점에 대해서. 오도광님의 장점. 장점 네. 오도광님. 아니면 오도광에게 이런 여자가 어울리겠다.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보죠. 자신 있게 내가 생각할 때 오도광님은 이런 게 장점이고 어울릴 것 같다. 오도광한테는 뇌세적인 여자? 뇌세적인 여자. 약간 현아 이런 스타일? 약간 이제 오도광을 홀려버릴 수 있는. 교회 다니는 현아? 괜찮은데? 찬양팀 하는 현아. 그래서 주의 이름 높이면 원숭영덩이는 빨개 버전으로 하는 거야? 길동하는 현아. 오도광님이 빠지기 전에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럴 것 같아. 아니군요. 일단 뇌세적인 건 아닌 걸로. 힘들군요. 아닌 걸로. 뇌가 섹시한 여자. 뇌세적인 여자. 여자. 왜냐면 지적이고. 네, 아니 오도광의 어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데 오도광이 사실 이렇게 어떤 여자분을 봤을 때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도 대화가 잘 통하느냐. 그다음에 오도광이랑 얘기를 하는데 오도광 입장에서 이 여자한테 뭔가를 좀 더 배우고 싶다라는 느낌 들 만큼의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오도광 네. 반응했어 지금. 네. 내가 섹시한 여자면 네 이렇게 좀 오도광 마음을 누가 열지 있지? 않을까. 내가 섹시한 글쎄요 곽정은? 곽정은한테 오도광이 배울 만한 게 있을까?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어. 모르고. 아니 우리 뭐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 박근혜 누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 어때요? 정윤회 있지. 아니, 그렇게 기적 사실화 해버리면, 우리 방송을 2단에서 뭐라고 하기 전에 국정원에서 뭐라고 한다니까? 확정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임자가 있을 법 하니까, 삼각관계는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니, 하다못해, 아니, 나이가 이런 것도 아니야.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안 된대. 진지하게 생각해. 이게 다른 남자가 있어서 안 된대. 나이도 아니고, 뭐, 정치적 성향도 아니고, 이 사람아. 근데 제가 이렇게 오도광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오도광은 진짜 좀 아는 게 다방면이 되게 많고. 그쵸. 사고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 관심사도 되게 많고, 약간 그런 지적인 면이과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오도광이 뭔가 이렇게 말로 던졌을 때 그거를 이렇게 딱 좀 받아쳐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진 여성분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오동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말문이 튀어서 한 2시간, 3시간을 얘기할 때 들어줄 수 그걸 있는. 좀 정말 즐겁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막 참는 게 아니라. 오, 그런 사람 있을까? 그러니까 오동원이 시기랑 사귀어. 오동원이 예를 들어서 안철수는 이런 말을 했는데 막 했을 때 그럼 여자분이 그거에 대해서 김근태는 이런 말을 했지 이러면서 이렇게 좀 받아쳐줄 수 있는. 본인의 그냥 받아쳐줄 수 있는데 반박도 해. 그거 반박도 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김두관 이렇게 얘기했지. 뭐 이러면서. 뭐 반박하면 어때요? 너그럽네. 근데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그 열려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꺼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언제든지 저희 생각을 바꾸시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도광님한테는 약간 좀 그 오히려 때묻지 않고 아예 그냥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분이 또 어울릴 수 있지 않나. 백지 같은. 오도광이 그러니까 그런 분이 오히려 오동왕이 얘기하는 걸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정말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스펀지처럼 흡수 오동왕의 사상을 흡수할 수 있는.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오빠는 어떻게 이런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동왕 얘기해 보면은 오동왕 친하면 친해질수록 이제 오동왕 쪽에서 말하는 게 좀 더 이제 많아지거든요. 그쵸. 말하고 싶은 게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여성분이 좀 경청의 은사가 있는 여성분들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방송에서 오동왕이 저희보다 말이 적은 게 이 방송 들으신 여러분들이 오동왕하고 그렇게 안 친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사석에 있으면 저희가 오동왕 얘기 거의 듣는 편이거든요, 진짜. 거의 오동왕한테 질문 하나 던져놓고 오동왕이 이렇게 브리핑을 아직도 낯을 가리신. 마이크랑 낯을 가려. 그러니까 친해지면 뭐 이제 어떻게 하면 부산 경남을 함락시킬 수 있는지. 왜? 이런 얘기도 위험한 발언이야. 위험한 사실 작년에 제가 이렇게 뭐 1년을 살면서 즐거웠던 순간 아니 뭐 박진감 넘치는 순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월드컵 경기가 아니고 총선 때 그 오도광이 라이브로 채팅방에서 지선이었나요? 예, 하는데 너무 정말 흥미진진하게. 그렇죠. 이 지역구에는 총 인구 수가 얼마인데 저희가 어디서 저희가 쉽게 구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을 가지고. 진짜 박문성 해설 뺨치는 진짜. 진짜 제가 그렇죠. 밤을 샜다니 그거 중계를 중계라고. 노왕님 이런 분입니다. 정치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는. 사실 오도광을 지금도 이렇게 흠모하는 여자 팬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인디 래퍼 중에 빈지노를 저도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빈지노 인터넷 별명이 랜선 남친이더라고요. 왜? 실제 남친이 아니고 가상의 랜선으로 연결된 가상 공간의 남친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SNS를 빈지노가 정말 자기 남자친구인 것처럼 막 꾸며놓는 거야. 빈지노 사진 가득. 나 이제 뒤처지나 봐. 이런 거 모르겠어. 우리 오도광이 또 이 팟캐스트 안에서는 그런 분이 아닐까. 너무 띄워주는데 빨리 나가야겠다. 아니 또 띄워주는 게 아니라 형은 진짜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야. 오도광 본인 생각할 때 연애를 할 여유가 본인한테 그냥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 예. 사실 제가...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마음은 뭐 드는데. 지난주에도 소개팅했어요, 사실. 아, 진짜? 토요일 날에. 아유, 되게 빅뉴스인데? 저희가 일어나라 쉬었습니다. 네. 소개팅을 했는데. 했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그린라이트? 근데 그분이 이번 방송 들을 일 없잖아. 들을 일 없지, 당연히. 아니, 방송 쉬는 동안에 두 번을 했네, 소개팅을. 이러느라 쉬었지. 잘했어, 잘 쉬었네. 이 방송 시작할 때는 실버벨 혼자만 커플이었는데. 그쵸. 1년간 이제. 1년간. 사실 진짜. 저는 연애한다고 최근에 밝힌 거고, 우리 대학원생에는 밝히지 않았는데. 약간 됐죠. 네. 밝혀지진 않았는데 좀 되죠. 다들 청춘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 빼고. 아니, 소개팅 두 번이나 했다면서. 처음에 한 분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하는 거야? 아니 뭐랄까 그 둘 중에 좀 이렇게 애프터를 하고 싶게 만드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모르겠어요. 그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계륵? 계륵은 좀 그렇다. 사람한테는 계륵이. 지금 따끔하게 일침했어. 감히 내가 만난 여자들을 계륵이라고 하니? 아니 근데 소개팅으로 확 느낌이 오긴 살 좀 쉽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맞아. 소개팅 맞아. 가지고는 사람을 알 수가 없어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소개팅 맞아. 얘기를 하자면 또 그렇죠. 제가 예전에 연애 얘기를 할 때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계가 있어. 그렇죠. 소개팅으로 만나기엔 진짜 약간 한계가 있고 소개팅으로 만나도 친해지고 난 다음에 좀 깊게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서 사귀는 경우가 요즘엔 좀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네. 저는 여자친구를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네. 서로 첫눈에 반해서 오 그럴 수도 있구나. 서로 첫눈에 성품에 반해서 얼굴에 얼굴에 아, 형의 얼굴에? 저의 매력에 푹 빠지셔가지고 네. 야 저, 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외모가 너무 커요. 여자친구 아. 이상형이 저 같은 스타일. 아 그래? 큰 사람 아. 큰 사람 야. 어디 큰 사람 무슨 어디 기업 CF 같다 큰 사람이니까 저 딱 교수가 눈앞에 있으면 시야가 다 가려지니까. 아, 그쵸.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고 나오는데 제가 일어났는데 또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물급. 여자분도 사실 여자친구가 작진 않거든요. 여자친구가 165 아. 정도 되니까 작은 키가 아, 아닌데 네. 저를 보면서 뭐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람 처음 봤다고. 자기 어.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깔깔깔 웃었어. 야. 아, 호감의 표시구나. 뭐, 이 방송이 영원히 남아, 뭐, 이 지금 만나는 분이랑 제가 뭐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참 감사한 게 여자친구의 환경이 사실 또 중요한 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 제가 만나기엔 좀 과분한 분인데, 교회를 다니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뭐, 아니 봐봐 아니 절에 다니겠어 왜 교회를 다니는 분 이것만 해도 난 감사한데 전교인이 100명이에요 아 전교인이 100명인 아. 교회를 다니신다고 청년부가 5명이에요 어. 그 5명이 다 여자예요 아, 굉장히 귀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남자가 주변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 형제 남자 지체를 만나면 환경에 노출이 돼 있지 않다 보니 저 같은 미물을 만나셔도 만족해하시는 네, 그런 감사한 환경. 그러니까 아직 그 프리메라 리가에 진출하기 전에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메시 같은 거죠. 모르는 거야. 아, 내가 그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출중한 그걸 갖고 있지만 이제 메시는 바로사 유스 출신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간에 뭐 유스 이전에 유스 이전에 그 척추충만증으로 예,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할 때쯤에 뭐 아무튼 뭐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자친구 저한테 과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대학원생님은 어떠세요? 과분하죠. 네. 안 과분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지. 아니, 당연히 과분한. 뭐 저는 뭐 평소에 늘 뭐 과분하 정말 진심으로 뭐 이제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 그런 상대가 나타났을 때 남자가 트리거를 당기는 것 같아요. 고백을 한다거나 사실 뭐. 이게 교회 남녀 내가 언제 이 여자랑 다시 이렇게 할 기회가 있겠느냐 싶을 때 아니 저의 어떤 평 제가 좀 분석을 한 바로는 예전에는 사실 뭐 SNS라는 것도 없고 그치. 뭐 편지 뭐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막 전화 펜팔 뭐 이러다 보니까 주변의 환경 뭐 이성에 대해서 노출되는 환경이 확률이 지금보다 훨씬 현저하게 그치.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 마음에 드는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나의 마음이 확 사는 그 수준이 굉장히 낮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말쭈꾸미 전사에서 이정진이 벽빡 치면서 난 널 위를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손에 피 철철하면 한강이 사겨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요새는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모임도 많고 SNS도 많고. 요새는 뭐 벽빡 치면 아, 이 새끼 뭐야? 뭐 이러고 친구 추천도 또 많이 뜨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서로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 눈치를 본다. 여자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는 남녀의 성비가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또 저 여자한테 내가 대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렇게 눈치도 보고 계산도 막 서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서로 간보는 상황이 네, 길어지죠. 그게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싱글들은 많지만 연애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쵸. 많은 그런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계산이 아예 다 녹아 버리고 아, 이 여자를 좀 잡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마음이 오면은 이제 연애가 좀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도 사실 오도광만큼은 못하지만 평범한 편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 장난 아니죠 저는 평범한 편이죠 형이 평범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범 이하가 되는 거야 형은 그냥도 아니고 엑스트라 오디날리에요 형은 근데 아무튼 저도 약간 그렇게 그 일반인스럽게 살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코스프레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약간 좀 약간 어딘가 삐끗돼 있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런 방송을 하자고 하는 것도 보면. 근데 지금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지금 여자친구가 굉장히 잘 듣는 편이기도 하고 인내심도 있는 편이어서, 그리고 그 제가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지식이 수준이 깊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오동한테 막 얘기했다시피 제 얘기들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세상에 이런 여자 돈은 없을 것 같더라고.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는 못 찾았어요, 이런 사람은. 그러면서 동시에 날 좋아한대. 아,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존재해. 그러니까 정말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죠. 네. 근데 진짜 교회 안에서 아까 말한 그 개수표를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간본다. 약간 서로 계속. 왜 요새는 옛날에는 그런 용어를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썸을 엄청 타잖아. 그렇죠. 썸 탄다는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그 방송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썸이라는 말이 이 정도로 유행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잘 없었어. 별로 네. 없었어. 그쵸. 맞아, 맞아. 그때까지 하면 저희 3회가 연애 방송이었죠. 연애 특집이었잖아요. 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썸이라는 그냥 뭐 이렇게 애매한 기간 뭐 이 정도로 표현이었지. 이렇게 썸이라고 이렇게 명시화된 표현이 딱히 없었어, 그때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급부상한 단어인데 뭐 전반적인 느낌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연애를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소개팅도 이제 많이 하시는 오동왕님이시니까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어때야 될까요? 연애를 하고 싶으면 여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 아주 적나라하게 좀 표현을 하면 기다리란 말만 하면서 외면했죠. 편집하면서 들어보니 정말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저희들의 근황 토크를 했군요. 사실 이 뒤에는 나름 논의라고 할 만한 것들도 있고 들어줄 만한 것들도 있으니 다음 주를 더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결혼한다고 너무 티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린 줄 알면서